한올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.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. 심정 사랑님은 아시려나. 한올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.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. 아시려나.